경애하는 최고리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 즈음하여 그에게 조조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영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8일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 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테가 꾸바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습니다.